미제와 구주구들의 날로 노골화되는 반구하국 압살 책동을 규탄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민 문화협조 러시아협회와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이 13일과 14일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편 미국 노동자 세계당 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이며 당 기관지 워커즈 월드 주필인 디어드르 그리스 월드가 최근에 미국의 전쟁 노름은 조선반도의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.